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웃고 그래. 예. 아유, 낸들 뭐. 예. 그러니까. 자, 아유, 리플 해주세요, 또. 오늘 네. 사연. 제가 사실 사연을 미리 이제 읽어보잖아요. 예, 우리가. 근데 오늘 저, 이 사연 읽을 때. 네. 제발 웃지 않고. 네. 읽기를 굉장히 다짐을 했는데. 네네. 잘 될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웃지 않고. 예. 한번 열심히. 진지하게 진중하게 읽어보랍니다. 그럴 네. 수 있을 거예요. 네, 좀 옆에서 웃고 혹시 뭐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예. 예. 그 읽다가 내 얼굴을 쳐다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 내가 이쪽으로 있을게. 아, 그 더 웃겨. 네? 뒤통수가 더 웃겨. 진짜로. 아니 그럼 어디를 들이내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딜 들어? 그냥 가만히 이제 아, 객석을 가만히 보고. 예. 객석을 보고. 큰일 났네. 무슨 뻔 네. 터지면 이거. 네. 자, 일단 음악을 들으면 아마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김민정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남자친구의 혀 짧은 소리.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전 남자 목소리라면 굵고 짧게 얘기하는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넘게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언제부턴가 계속 혀 짧은 목소리로 엽대요. 따랑해. 알았덩. 보고 싶어 자경. 잘 들어강. 그랬정.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너무 터프한가요? 정말 못 받아들이겠어요. 가끔 하면 귀엽고 좋지만 한번 좋아해 주니까 너무 심한데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나요? 네? 남자친구는 애정 표현인데 전 듣기 거북하고 심각해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남자친구는 25살, 전 21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어, 그래도 무사히. 저는 아까 혼자 읽으면서 굉장히 네. 웃었거든요. 여기 뭐 엽대요 이런 거 이런 따랑해. 여기 실당님만 있으면 아주 금상처럼 리플 했어요. 자, 리플 달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가 웁스 예 라는 분입니다. 아주 짧은 사연을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뻥치시네 좋으면서. 이상한데. 이분 말씀이 제가 봤을 때 정답입니다. 그런가요? 뻥치시는 겁니다 이거. 좋으면서 그냥 자랑하려고 그런 건가? 그럼요. 아. 귀엽잖아요 남자가. 혀 짧은 소리로. 지금 여기 남자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 여자친구분이 네. 생각했을 때 내 남자친구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애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어, 저기 뒤에. 어디요? 저기 손 드셨어요. 어디요? 저기 아. 하얀 옷 입은 여자분. 아, 손 든 거 아니었어요? 어, 맞죠? 남자친구 몇 살이에요? 28. 야. 28에 짧은 스포츠 머리에. 예. 어, 굉장히 늠름하게 생기셨는데. 어, 저 건장한 근육에. 뭐 먹을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아니, 뭐 예를 들자면은 네. 어떤 애교가 있어요? 예? 뭐요? 저희가 나가야 되나? 뭐요? 저한테 나갈까? 얘기를 해봐요. 나가자, 나가자. 네, 나가자. 저 가자, 저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처음인데. 우리가요, 예. 너 멀어. 우리가 이거, 저기요. 우리가 아, 이거 방송하면서.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방송하면서 둘이 한꺼번에 나오기 처음이거든요. 여기까지 예. 나오게. 알려 성함이라도 좀 알고 좀 소개를. 아, 박완배라고 합니다. 박완배 씨. 최장미. 장미 씨. 예? 그래서. 네. 아니 남자 친구분께서 어떤 애교를 많이 주로?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춤추고. 예? 개다리 춤추고요. 꼬마 애들이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면서 추는 네, 그 그래요. 개다리 네, 춤을 네. 그러니까 장미 씨가 쳐달라고 하면 추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결혼한 부부라 집에서만. 아, 결혼 아, 결혼하셨어요. 그게 더 큰 문제죠. 그 결혼한 부부가 예예 예. 직업이 뭡니까? 군인인 것 같은데. 직업 군인이요. 군인이시죠? 제가 딱 보니까 군인이에요. 어 군인이세요? 네. 되게 이런 게 잘 맞춥니다. 제가 머리 스타일이나. 와. 그리고 이게 28살이 지나도 처지지 않는 근육은 이게 지금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급이 이제 중사 중사죠.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예 헌병입니다. 헌병 그 중에서도 헌병. 어휴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치를 떠는 그 헌병이라는 거죠. 무서워라. 아이고 육군 중사 헌병이 예. 집에서 개다리 춤을 춘대요. 아이고 참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어. 헌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MP, Military Police. 이게 헬멧을 쫙 쓰고 이렇게 쫙 나오면 높은 사람이 쫙 지나가면 경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세릴 때, 초, 소! 이렇게 경례 딱 하고 자기보다 밑에 이렇게 군기별로 안 좋은 애들이 지나가면 예. 야, 야, 이리 와, 이리 와. 그렇죠. 객은 뭐야, 객은 뭐야? 야, 형아 나한테 복장이 왜 이래? 복장이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자, 자, 자, 다음 분 아이디가 네 제야 인사라는 분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그러던데 님도 모든 말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죠. 아 이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요. 이것도 해. 오빠. 민정이가 배가 고프려 해. 또는 민정이 다리 아파 등등. 그럼 남자분도 이런 말 견디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꼭 그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이. 여자분들 애교 떠는 최고 단계죠. 이름 넣는 거. 이름 넣는 거. 민정이 다리 아파. 이 특징이 보면 앞에 이름을 크게 하고 뒤쪽을 낮추면서 뒤에 목소리가 약간 360도 정도로 갈라져요. 민정이 다리 아파. 야야야 아... 야, 야. 그래서 참 아픈데. 이렇게 되네. 자, 아, 다음 읽어주시면 최고 극치죠. 네, 아우, 네, 아우 힘들어요. 힘들어요. 연기 보는 것도 힘드네요. 그러니까 네. 형 나 힘들어. 자, 자 다음은 자 다음. 도현이 빨리 하고 싶어. 아, 정말 그 저희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다음 리플이 가장 정확한 답을 달아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리플이 이게 원래는 이 사연에 대한 리플인데 저희 이런 행동에 대한 리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짧습니다. 심재훈 씨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나이 먹고 잘 논다. 네. 다음은 리플의 전설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조금 건방집니다. 네, 리플의 전설. 님한테 묻고 싶네요. 눈 작은 게 나아요? 혀 짧은 게 나아요? 혀 짧으면 귀엽기라도 하지. 눈 작으면 어디 쳐다보는지 몰라 무섭기만 합니다. 님은 행복하신 겁니다. 이게 굳이 누구한테 하는 내용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되게 읽으면서 기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없어진 선풍기라는 아이디를 가지십니다. 네. 참 다행해졌습니다. 요즘. 아이디어? 네. 남자가 25이라. 아하. 여자가 21이라. 아하. 부럽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리플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끝입니다 리플. 이게 꼭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에, 그냥 아무 주제에 상관없이 그 상황은 어. 모르고 남자가 숨을 하나 숨을 타서 야 좋을 때네 부럽다 아무 생각이 없어 여러분들 계세요. 에. 다음 분 국창우 씨라는 분입니다. 그거 하나만 고치면 남자친구의 또 다른 단점이 안 보일까요? 남자친구가 애교 부리는 모습을 고쳐도 님은 남친에게서 또 다른 싫은 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고치고 고치고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당신이 처음 사랑했던 남친의 모습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님이 처음 사랑했던 남친의 모습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참. 아 그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초심으로 네, 사랑하라. 네 사랑하라. 뭐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뭐 부러울게 우리 네. 우리 입장에서 또 부러울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이게 이 여자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자가 지금 25살 아닙니까 남자친구가? 예. 이게 30쯤 되면요. 네. 이거 해달라 그래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럴 그렇죠. 때 남자친구가 애교 부려주고 이런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끝내자 이제. 네. 지금까지 네. 김재동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